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은 그릇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그 그릇은 다른 사람들의 그릇과 크기도 같고 모양도 같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그릇의 크기도 달라지고 내용물도 달라집니다. 그릇이 꽃들로 채워지면 아름다운 꽃병이 되는 것이고요. 쓰레기로 채워지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죠. 시야를 넓혀서 그릇을 채우면은 큰 그릇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같은 것들로만 채우다 보면은 시멘트통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이 그릇을 바로 내면의 그릇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릇을 채워가는 것을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장한 만큼 성공하는 것이겠죠.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의 시간들을 어떻게 채우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성장과 성공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콘서트 이정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윤입니다. 오늘 첫 곡 휘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프로포즈 리액션 곡이죠. 아, 그래요? 예, 남자들이 이렇게 프로포즈 탁 하면서 다이아반지를 탁 열면 When die야 그거 아니에요? 아, 그거였어요. 네. 아니, When die야? 어, When die야? When die야? And die and 뭐, 프로포즈 리액션 송. 아, 리액션 송. 나는 사랑한다는 얘기 아니요, 때문에 아니요. 그런 줄 알았더니 아이고, 나 여자들이 무슨 사랑한다는 말에 결혼해 줍니까? 아, 그런가요? 뭐라도 이렇게 열어줘야 열어서 반짝반짝 뭐 그래야 어? 이 인간이 정말 날 좋아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아, 아 이게 또 여성분들에게 나를 좋아하나? 네. 예, 그런 뭐 일단 마음을 못 보여주니까. 네네. 예, 물질이라도 보여줘. 아, 웬 다이야? 그렇죠. 반짝이는 것에 마음을 담아야죠. 그러니까 작은 것에 작은 큰 거에 담아주면 별로 안 좋아하죠. 네. 네, 이 바디가드 주제곡이죠. 그렇습니다. 케빈 코스너하고. 네네. 예, 케빈 코스너하고 그 바디가드 영화를 둘이 그렇게 앙숙이었다는 얘기 들으면서 그 다음에 영화를 보니까 이 안 오더라고요. 그 모르고 봤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네. 저희는 어떤가요? 저희는 앙숙인 척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아, 아니었어요? 아니, 아니. 한숨을, 아니. 한숨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네. 바람이 살살 부는데 바람이 차요. 남가주일 때 오늘 조금 흐린 날씨 보였고요. 낮 기온도 뚝 떨어져서 추운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LA의 낮 기온이 60도대로 예보가 됐고 오늘 또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어우, 갑자기 쌀쌀해졌어요. 네. 그리고 오늘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소나기 내릴 확률도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은 지금 여기서 우리 하늘이 아주 하늘과 맞닿은 곳에 저희 빌딩 있지 않습니까? 10층에. 네. 미니셔가 10층에. 아, 파란데요? 맑은 날씨가 이어지기는 하는데 이제 부분적으로 구름 낀 날씨가 보이고 그리고 곳에 따라서는 소나기 내릴 확률이 있다고 하니까요. 오, 그래요. 네. 자, 이번 주에는 좀 쌀쌀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왜 저녁에 쌀쌀해서 아침에 두터운 옷 입고 나왔다가 속아서 땀 뻘뻘 흘렸던 몇 주를 지냈더니 네, 네. 저도 오늘 안 속으려고 네. 얇게 입고 나왔는데 춥더라고요. 그렇죠. 오늘은 네. 춥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옷을 따뜻하게 입으셔야 다시 한번 이 독감에서 피해 나갑니다. 네. 한인도 왜 독감으로 사망했다는 소식 오늘 들려서 네네.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팠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라디오 콘서트 1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즉석에서 불맛으로 볶아내는 짬뽕과 울뽕, 마당물 3층 교동짬뽕, 비타민 D의 대장암 예방효과 연구로 세계 의료계가 인정한 임대순 박사의 연세위장내과 내시경센터, 당뇨, 혈압, 혈관, 청소, 만성피로를 한 방에 잡아주는 광동제약 경옥고음 쇼핑월드와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꿈의 오토 쇼핑을 현실로 드림 자동차. 드림 자동차가 사랑으로 가득한 2월을 맞아 달콤한 드림 스페셜을 마련했습니다. 드림만이 가능한 리스 스페셜. 2018년형 도요타 CHR 199불. 2018년형 아큐라 ILX 269불. 2018년형 렉서스 ES 350 369불. 리스는 노다운에 3년 12,000마일입니다. 가든그로브와 뉴랜드길 드림 자동차. 714-903-2000번 714-903-2000번. 안녕하세요. 써니사이드 장의사 대표 안광일입니다. 지금껏 써니사이드를 믿고 소중한 가족들의 마지막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써니사이드 팀은 항상 최선을 다해 고인과 유가족들을 가족처럼 섬기고 돕겠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 써니사이드 장의사. 품격 있고 저렴한 비용의 화장 장례 프로그램 지금 문의하세요. 365일 24시간 800-232-5023 800-232-5023. 해외 한인사회 최대의 문화축제인 제16회 한국일보 음악대축제가 4월 28일 토요일 LA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야외 공연장 헐리우드볼에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매해 그 열기와 감동을 더해가는 헐리우드볼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최정상급 가수들이 더욱 새롭고 뜨거운 감동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친구, 친지들과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과 와인을 즐기며 최고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감동과 추억의 이벤트 헐리우드볼 한국일보 음악 대축제. 티켓 구입은 한국일보 사업국 323-692-2055 692-2187 또는 koreanmusicfestival.com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유럽에서 온 미래여행이 형제의 나라 터키와 신화와 역사가 살아있는 나라 그리스를 간대요. 와, 흥미진진한 여행이 되겠는데 터키가 그렇게 볼거리가 많다며? 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터키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기독교의 초대 일곱 교회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잖아요. 지하도시 대림구유와 신비한 카바도키아, 그리고 에페소, 석화석 온천이 유명한 파묵갈레, 내가 꼭 보고 싶었던 곳이야. 특별히 유럽에서 온 미래여행이 준비하는 거니까 믿을만 하잖아요. 언제 떠난대? 3월 21일 출발이래요. 213385 1000번.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우와, 싸다, 정말 싸다. 리스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진짜 감쪽 같네. 역시 벤트웨이야.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어? 사고 났는데 어떡하지? F1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사고를 낼 수도 있어요. 한 번 고친 손님이 소개하는 에브리바디 오토바디 F1. 사고 나셨다고요? 사차처럼 잘 고치고 보험 처리도 깔끔하게 해주는 F1에 맡겨보세요. 2133-82-0300 범원과 11가 올림픽 경찰서 앞 에브리바디 오토바디 F1. 우와, 새 차가 됐네? 그동안 리모델링 공사로 영업을 잠시 중단했던 보고사가 더욱더 쾌적하고 현대식 공간으로 고객님을 맞이합니다. GIA를 마스터한 사장님께서 보석의 가치를 보증합니다. 37년간 최상의 퀄리티를 지닌 보석만 취급해온 보고사. 투자를 위한 보석도 보고사에게 맡기십시오. 당신의 재산 증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고의 보석상이란 권위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보고사. 올림픽과 하버드 323-735-9210 323-735-9210.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날 발렌타인스데이. 올림픽 타워 꽃집에서 드리는 착한 가격에 특별한 꽃다발과 꽃바구니라면 당신의 사랑이 더욱 스페셜해집니다. 발렌타인스데이 시작은 올림픽 타워 꽃집에서. 여러분, 발렌타인스데이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꽃은 올림픽 타워 꽃집으로 오십시오. 당신을 사랑합니다. 벌문트와 11가 올림픽 경찰서 건너편 323 레드 로즈 323-733-7673.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손님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모시는 강남회관에서 계절의 별미이자 깊은 맛을 자랑하는 전골을 소개합니다. 해물이 가득한 해물전골, 쫀득쫀득한 양과 곱창의 환상조합 곱창전골, 강남회관에서만 맛볼 수 있는 오뎅전골. 지금 강남에서 따뜻한 가을 정취를 느껴보세요. 완벽하게 준비된 강남회관 패티어에서 각종 스포츠도 즐기세요. 323-937-1070 강남회관. 라디오 콘서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노화관리센터 타임메디컬의 노화는 병이다 브랜든 오 원장님과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브랜든 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서. 네네. 아니, 기온이 갑자기 올라도 감기가 걸리고. 네네. 왜냐하면 그 당시 일교차가 심해지고. 그렇죠. 네. 이렇게 기온이 떨어져도 또 감기에 네네. 걸리죠. 조심해야죠. 네, 이때 조심해야죠. 어떻게 네. 조심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따뜻한 레몬차를 매일 좀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레몬차. 네네. 맛있죠, 레몬차. 예. 너무 위장 안 좋은 사람들이 그런 거 신 걸 더 느낀다면서요? 네. 왜냐하면 위벽을 조금 자극을 하니까 네. 빈속에 드시면 레몬차도 약간 위벽을 좀 깎을 수 있어요. 식후에 드시면. 아, 식후에. 예예. 예. 뭐 꿀 좀 넣고 네. 그렇게 드시면 뭐 노화 방지에 첫째 도움이 되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신경 써서 먹는 게 그 레몬차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오. 그리고 두 번째 뭐 식욕 억제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레몬차가 식욕 억제를 시켜요? 네네. 그 레몬의 펙틴 성분이라는 것이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밥을 많이 안 먹게 돼요. 네. 레몬이 포만감을 줘요? 네, 맞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네. 뭐 비타민C가 가장 많은 또 과일 중에 하나니까 네. 그걸로 인해서 뭐 면역력 좋아지고 염증 좋아지고 여드름 좋아지고 감기에 잘 안 걸리고. 네. 오, 레몬이 또 여드름에도. 네네. 하긴 여드름도 피부 염증이니까. 그렇죠. 살균 작용. 네네. 살균 작용하죠. 네. 그리고 잇몸 질환이 연세 드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풍치 같은 거. 그리고 잇몸이 들떠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분들도 레몬차를 드시면 구강 질환의 청결함에도 매우 좋습니다. 어, 그렇습니까? 그래요. 네네. 네. 레몬을 먹으면 이에는 안 좋지 않나요? 이에는 그렇게 뭐 산성이 그렇게 강한 게 아니니까. 그래요?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연세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또 혈관 질환이 많이 안 좋고 또 날이 갑자기 추워지면 심혈관 질환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근데 레몬 안에 있는 그 비타민 P라는 거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처음 들어보네요. 예예. 예. 비타민 P라는 그 성분이 그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줘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홍차하고 레몬하고 많이 섞어서 먹고요. 그럴 때 홍차를 드실 때는 꿀을 넣으면 안 됩니다. 홍차의 탄닌 성분하고 꿀 안에 있는 철이랑 합쳐져 갖고 소화 흡수가 좀 방해가 돼요. 아, 그래요? 홍차엔 꿀을 넣지 마라. 네네. 대신 레몬이 좋다고요? 아니요. 홍차를 드실 때는 꿀을 드시는데 저는 이제 레몬만 먹을 때는 이제 꿀을 넣어서 먹으면 좋죠. 그렇구나. 하지만 이제 홍차하고 레몬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레몬 대신 이제 그 슈가케인 그 그냥 천연 그 설탕이죠. 네. 노란 거. 네. 네. 그거를 그게 낫다. 네. 그렇군요. 아, 그 홍차에는 설탕이 나요? 낫죠. 꿀보단? 꿀보다 설탕이 낫습니다. 꿀에 홍차를 붓는 건 괜찮습니까? 안 좋습니다. 아니, 오늘은 안 속으시네요. 집에서 만들어 먹는. 제가 네. 한번 여쭤봤어요. 네. 뭐 이렇게 아자를 다 에로 발음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네. 만들어 먹는, 만들어 먹는. 네, 그래서 네. 고향이 어디시냐? 서울이더라고요. 네. 그죠? 아니요. 네, 네, 네. 예, 토박이. 예. 네. 서울에서 쭉 잘하셨는데? 만들어 먹는. 네, 네. 누구 손에 잘하셨습니까? 아니, 저 부모님이 생겼죠. 보통 할머니에서 잘하는 애들이.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저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거나 주변에서 감기 걸리신 분들 많으면 레몬차를 드세요. 우리 점심 먹고 커피숍으로 이제 이동 많이 하잖아요. 네. 얘기하러. 네. 네. 그럴 때 다들 습관적으로 커피, 아이스 그렇죠. 커피. 그렇죠. 네. 뭐 네, 그런 거 먹잖아요. 네네. 레몬티 다 있잖아요. 커피숍에. 있죠. 예. 레몬티를 좀 여러분 드세요. 네. 먹어야겠네요. 레몬차. 네. 네. 아, 알겠습니다. 레몬을 세수할 때 세수물에 물을 좀 받아서 레몬을 좀 이렇게 거기다 뿌려가지고 네. 그러고 씻으면 피부 그렇게 좋더라고요. 피부 굉장히 좋고요. 레몬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기미 생성이 억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 비타민을 이렇게 비타민 C를 먹지 않습니까? 네. 레모라는 그 제품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먹잖아요. 네. 가루로 된 거. 네, 네, 네. 그거보다는 레몬티가 100배 낫습니다. 어, 그래요. 오. 아니, 근데 그 업소에서 파는 것들은 거의 다 가루 파우더로 이제 하는 그렇게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지만, 네. 레몬을 꿀에 재가지고 해주는 업소도 있어요. 꽤 있습니다. 네. 네. 만들어 드려요? 네. 만들어. 또 쓰러질까봐. 정원 씨가 정성껏 다려준 약을 네. 먹고 제가 쓰러졌거든요. 아니, 그 레몬은 또 네. 저기도 좋아요. 게 먹고. 네. 아, 손 닦을 때 네. 냄새 없애고. 네. 참 레몬 여러 가지로 쓰이네요. 네, 네. 그렇죠. 그렇습니까? 자, 그 여러분 레몬차 많이 드시고요. 뜨끈하게. 지난주까지 저희가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집에서 뭐 도구도 필요 없이 집에서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었는데. 네. 오늘 가져오신 운동은 이게 운동일까 싶을 정도로 아주 간단한 걸 가져오셨어요. 네. 예. 뭡니까? 손뼉치기입니다. 손뼉치기. 네네. 이번 해 6월에 월드컵이 있습니다. 네. 네. 오, 손뼉 많이 치죠. 대한민국. 이거 하잖아요. 네. 이 손뼉 얘기하는 거죠? 네네네. 그냥 이렇게 네. 치는 손뼉.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어떤 흥에 겨웠을 때 손뼉을 잠깐 치다 말지 않습니까? 네. 건강을 위해서는 손뼉을 적어도 5분 이상 쳐주는 거죠. 네. 5분. 5분 손뼉치기 힘들어요. 네. 손이 얼얼하기도 하고 힘들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소화가 안 된다. 점심을 먹은 것이 좀 꺽꺽거리고 힘들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네. 그냥 저를 믿으시고 5분을 손뼉을 치시면 어떤 탄산수를 먹는 거나 소화제 드시는 것보다 속이 확 뚫립니다. 아, 진짜요? 네. 어, 근데 이게 직장에서는 안 되겠네요. 네? 10시 근무하고 있는데. 네? 뭐야, 김부장 뭐해? 아, 예. 예. 예? 이거 5분을 어떻게 쳐요? 네. 아니, 이 속도로 쳐야 돼요? 뭐, 1분에 100번 정도 치는 속도니까. 네. 이 속도가 맞네요, 그러면. 네. 와, 이 운동인데요, 완전히? 근데 이게 치료입니다. 스스로 치료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간단한 운동 정도, 복원 정도가 아니라 네. 치료 효과가 탁월한 거니까 해볼 값어치는 있죠. 이거 어디서 하죠? 차에서 해야 돼요. 댁에서 하시면 되죠. 집에서. 댁에서. 집에서. 네. 네. 네. 혼자 있을 때 해야지. 네. 다른 사람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하고 있으면 짜증나겠죠. 그것도 짜증나고. 네. 주무실 때 잠도 잘 오세요. 이거 네. 하면요? 네. 불면증에 도움 됩니다. 옆 사람은 잠 못 자겠네요. 나만 잘 자네. 아, 깨워놓고. 네, 네. 그럼 또 옆 사람이 일어나서. 그럼 또 코골 또 깨고. 아, 박수는 좋은데 장소를 잘 찾아야 되겠네요. 아, 그렇네요. 네, 타이밍을 잘 맞춰서. 네, 네. 소리 안 나게 치는 또 박수가 있습니다. 박수에 한 8가지 정도 있고요. 그 8가지 종류별로 좋아지는 부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꼭 소리 나는 박수 아닌 것도 있습니다. 어, 그래요? 네네. 아니, 그러면 이제 일단 대체적으로 네네. 박수가 왜 좋은 겁니까? 박수는 손바닥에 네. 모든 경락, 뇌신경, 특히 운동신경의 70%가 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손바닥을 움직이는 운동신경이 전체 운동신경의 70%를 차지해요. 오. 그러니까 손만 잘 움직여주면 우리 머리 안에 있는 운동신경이 70%가 활성화되는 거죠. 아, 그래서 어린아이들 제일 처음에 곤지곤지 잼잼 네, 시키는 거군요. 어, 천재인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뭐 그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왜 둘이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왜냐하면 제가. 아니, 애가 그러면 뛰겠습니까? 무슨 뭐. 애가 물구나무를 서게 하겠습니까? 재주를 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발랑 누워가지고 손 움직이는, 발 움직이는 게 쉽습니까? 손 움직이는 거지. 그게 뭐. 그게 두뇌 개발을 위한 우리 선조의 고유 운동법이거든요. 확실합니까? 네. 갑자기. 아니요, 말만 하면 칭찬하니까 말이죠. 갑자기 화나셨어요? 아, 네. 아, 네네. 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왜 우리가 수지침 맞으면 네. 손바닥 안에 왜 우리 신체가 다 있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어디가 어딥니까? 그냥 알려주세요. 이야, 기회에. 우리 또. 아, 됐어요. 너무 늦었어요. 자, 우리 여러분 손바닥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네. 네. 우리 타임 메디컬의 브랜드 원장께서 이제 하나하나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손바닥 정 가운데가요. 네. 그 배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꼽. 예. 그러니까 손바닥 가운데서 중지 쪽으로 좀 올라가면 위장이겠죠. 어. 그렇겠죠. 네. 그다음에 배꼽을 중심으로 이렇게 원을 그으시면은 네. 이게 그 어떤 파트냐면 소장과 대장, 내장의 어떤 그 역할을 하겠죠. 그쪽으로. 제가 가운데를 찍은 다음에 네. 그 주변에 이렇게 원을 그렸더니 네. 간지럽네요. 정말 간지럽네요. 손가락 간지럽힐 때 하는 거예요. 진짜 간지럽네요. 네네. 여기가 네. 그 내장이 막 간지러우네요. 네네. 여기가 내장. 예예. 예. 그러니까는 아. 대장 소장이 되겠고요. 네. 그러면 네. 그 미국 사람들 욕할 때 쓰는 네. 가운데 손가락. 네네. 그 맨 꼭대기가 머리입니까? 네. 눈하고 코하고 이제 사람의 머리로 많이 봅니다. 여기 저 네네. 가운데 손가락. 네. 아, 왜 그러세요? 네네. 저한테 손가락을. 아니 방송 중에 손가락 욕을 하고. 자 여기가. 성아 씨. 여기가 네. 머리네요. 아 여기요? 서로 이제 손가락 가운데를 들고. 네. 아 여기가 머리군요. 네네. 네. 머리 그러니까 눈, 코, 입이 다 여기. 네네. 그리고 요 손바닥 가운데서 밑에 쪽이 이제 방광이나 자궁, 생식기 쪽. 여기 손목에 가까이 내려간 부분은 생식기 쪽입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뭐 요실금이 있다거나 네. 소변을 잘 못 참는다거나 내가 스태미나가 떨어지시는 분은 이게 생명선이잖아요. 손금의 생명선이 끝나면서 손목과 만나는 부위. 네. 요 부위를 손목 박수를 칩니다. 이렇게. 오. 아, 그러니까 손목과 손이 있는 그 두툼한 부분이 있는 뼈 있는 부분 네. 양쪽을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이거 소리가 안 나네요. 소리 안 나죠. 아, 좋네요. 네. 그 이렇게 박수를 치게 되면요. 여성분들 뭐 요실금이 있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네. 줄넘기를 뛰면은 같이 조금씩 같이 이렇게 박자를 맞춰 주는 네, 땀인지 네. 뭔지.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전립선 좋아지고요. 성기능도 개선이 되니까. 아니, 지금 방송 지금 7개월이 다 돼가는데 이제 얘기해 주십니까? 그래, 그걸? 형준 씨 너무 열심히 운동하시는 지금. 거 아니에요, 갑자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이렇게 이런 박수도 있다. 네. 아. 네. 그래. 아, 그러니까 손바닥에서 여러분 한가운데가 배꼽이고요. 그러면 이제 대충 감이 오는데 네. 내장도 그렇고 네네. 밑에 이제 무슨 뭐 생식기 또 뭐 콩파 네네. 방광도 머리도 알겠는데 네네. 그러면 팔다리가 어디예요? 팔다리가 나머지가 팔다리죠. 네. 그러면 이 그 가운데 손가락 옆에 있는 양옆에가 손이에요? 팔이에요? 네, 팔이죠. 아, 이게 팔이에요. 네네. 왼팔이 어느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왼팔이 이쪽이 되고요. 그렇게 하면 방송에서 네. 아, 이쪽에. 네, 오른손을 펴서 네. 오른손을 펴서 오른손을 검지가 펴서, 네. 오른손을 펴서 중지가 자기 이제 머리잖아요. 머리고. 네, 네. 그리고 검지가 뭐예요? 검지가 자기 오른쪽 팔이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보면 그대로 그렇죠, 그렇죠. 오른쪽 팔. 네, 네. 어, 저는 이게 왼쪽 팔인 줄 알았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아, 왼쪽. 약지가 왼쪽 팔. 아, 마주 보이는 거울을 그렇죠, 봤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되네요.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왼손도 마찬가지고요. 왼손은 이제 거꾸로 또 이쪽은 저기 엄지는 왼쪽 팔. 그러니까 네. 거울을 비추었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네, 네, 네. 아, 여러분 손바닥을 내가 바라보면서요. 바라보면서 거울을 비쳤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내 눈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오른팔이 되는 거고 네. 왼쪽에 있는 게 왼팔이 되는 거죠. 네. 네. 아, 그렇게 팔, 네. 다리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머리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원장님, 두 번 죽이시네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럼 내가 어딘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 손바닥을 네. 이렇게 뭐 이렇게 꼬챙이 같은 거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로 찌르잖아요. 네, 네, 볼펜 그렇죠. 예, 막 찌르잖아요. 네, 네. 그 이제 혈점을 아는 경우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뭐 신경 써 가지고 찌르고 뭐 하고 하는 게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뭐 손끝 박수를 친다거나 어. 예, 머리가 좀 안 좋고 뭐 이럴 땐 손끝 박수를 치고 코가 안 좋다 손끝 박수를 치거든요. 자, 여러분 그 지금 이제 박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저 브랜든 원장께서 이야기할 박수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네네.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와서 자 그럼 몇 가지의 박수가 있고 그 박수가 우리 몸에 어디에 좋은지를 좀 소개해 드릴 테니까 멀리 가지 마시고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라디오 콘서트 1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즉석에서 불맛으로 볶아내는 짬뽕과 울뽕, 마당물 3층 교동짬뽕, 비타민 D의 대장암 예방효과 연구로 세계 의료계가 인정한 임대순 박사의 연쇄위장내과 내시경센터, 당뇨, 혈압, 혈관청소, 만성피로를 한방에 잡아주는 광동제약 경호꿈 쇼핑 월드와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저 타임 메디컬의 브랜드 원장 정환 씨가 뭘 해도 잘했다 그러는 타임 메디컬의 브랜든 원장님과 저 잘했죠? 함께. 네. 아니, 사석에서도 그래요. 뭘 해도 그냥. 네, 아유, 참. 감사합니다. 네. 리어 웰컴. 네. 자, 잠시 후에 들어옵니다. 교통사고 음주운전 형사법. 당황하지 마시고 전화하세요. 213-386-5500번.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최대 보상을 약속드리는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한국인 부인이 쉽고 친절하게 도와드리며 상담은 무료입니다. 213-386-5500번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올해 발렌타인스데이는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줄게요. 특별하게? 당신을 가수 김수희의 미니 콘서트와 함께하는 고베펄 행사장으로 모실 겁니다. 김수희도 만나고 업투 80% 특별 세일하는 진주, 홍산호, 칼라스톤 쇼핑도 하세요. 김수희 콘서트는 2월 13, 14 이틀간 로텍스 호텔. 고베펄 특별 행사는 2월 2일부터 11일까지 가주마켓 특설 매장. 아코야 진주를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는 고베펄 쇼. 323-999-1558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에서 전하는 피부의 기적. 한국 고온세상 피부과에서 개발한 최첨단 기기 아그네스가 단시간 내에 맑고 투명한 도자기 피부로 만들어드립니다. 수술 없이 미세침으로 눈 밑 지방 축소, 타운 내 유일한 이중턱 축소, 여드름의 근본적인 치료까지. 기적을 부르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밀셔와 민저 코너 213-264-1146 264-1146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에서 피부의 기적을 만나세요. 이야, 싸다. 역시 피코 만물 가구점은 싸면서도 품질이 좋단 말이야. 우와, 딱딱하면서도 쿠션이 좋은 침대와 소파 세트도 있네. 그뿐인가요? 피코 만물 가구점에선 컨테이너로 직수입한 튼튼하고 예쁜 식탁, 사무용, 학생용 책상과 의자, 신발장 등을 한 곳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213-388-7695 피코와 뉴앰프셔. 한 번 오신 손님은 평생 단골이 되는 피코 만물 가구점. 213-388-7695. 30년 역사를 가진 피코 만물 가구점.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어, 그래. 어머님 소식은 들었어요. 많이 힘들지? 다음 주부터 치료 들어가시는데 식사도 못하시고 기운도 없으셔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드시고 좋아지신 후코이단 제품 좀 여쭤보려고요. 어, 내가 먹고 도움받은 오리지널 구원구원 후코이단. 다른 회사 제품 말고 꼭 구원구원 후코이단을 드시게 해. 구원구원이 오리지널이야. 네, 꼭 오리지널 후코이단 구원구원으로 살게요. 1866-566-9원9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한국에서 사랑받는 정관장 굿베이스가 드리는 미주런칭 기념 설맞이 보너스 이벤트. 슈퍼푸드 아로니아, 블루베리, 석류에 정관장 6년근 농삼을 담은 자연소재 건강음료 굿베이스. 지금 굿베이스 한 박스를 구입하시면 한 박스를 보너스로 드립니다. 가까운 할인마켓에서 2월 15일까지. 건강한 새해 선물, 정관장 굿베이스. Nature knows best. 김대리 아들 돌잔치를 한다는데 장소가 기억이 안 나네. 당연히 왕성이겠죠. 오렌지 카운티에서 돌잔치하기 가장 좋은 곳은 왕성뿐이잖아요. 맞다, 왕성, 왕성이야. 최대 200석 규모를 자랑하는 왕성에선 회사 모임, 결혼식, 피로연까지 모든 파티가 가능합니다. 왕성 식사 선물권 있기도 최고고요. 12주년 오픈 기념 코스 메뉴를 특별 세일하고 있는 왕성. 발렌타인스데이의 달콤함도 왕성에서 즐기세요. 유클리드길 파이저 병원 맞은편 714-778-9988. 품질 좋은 한국 제품들이 가득한 원스톱 쇼핑 공간 웨스턴 백화점. 드디어 고객님들이 기다리시던 세분맞이 왕창 플로어 대세일. 여성 의류, 부인복, 남성복, 니트, 여자 신발, 가방, 핸드백, 각종 화장품, 꽃집, 청가물, 백양 쌍방울, 아동복, 애기 신발, 금, 은, 시계, 액세서리, 오수선집, 강아지 옷도 판매하는 타운 선물센터, 건강식품과 스낵샵도 있어요. 세분맞이 플로어 대세일은 2월 16, 17, 18, 금, 토, 일 단 3일간 놓치지 마세요. 웨스턴과 구가 웨스턴 백화점. 라디오 콘서트 함께 하고 계신다. 깜짝 놀랐어요. 아, 제가 뭐 웨이터 부른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정말 그 웨이터 그러면 뭐 이렇게 했잖아요. 아, 네네네. 그 왜 그랬죠? 어, 저 부르셨어요? 왜요? 무식해 보여요, 이거. 그렇죠. 네. 네. 그렇게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사람을. 네네. 네. 네. 개 부르듯이. 이거는 뒤집을 때 쓰는 거잖아요. 아, 뒤집을 때는 이렇게 툭툭 칩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안 해요? 아, 이거 이렇게 해요. 그냥. 이렇게 툭툭 치면 아 그래요? 네, 알아서 뒤집습니다. 아 그렇군요. 때미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자, 박수에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방법에 따라 그 효능이 다르다는데 하나하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손등 박수부터 알려드릴게요. 손등으로 박수 치는 거요. 손등과 손등이에요? 아니면 손바닥과 손등이에요? 손등과 손등입니다. 오. 손등과 손등. 네. 오, 아픈데요? 네네. 근데 소리가 나네요. 네. 네네. 뭐, 주먹을 살짝 쥐셔도 돼요. 그렇게 되면, 이쪽. 더 아프네요. 네. 이쪽으로 지나가는 데가, 신경학적으로 허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통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허리가 갑자기 아파하고 힘이 들 때 이렇게 해주면은, 금세 완화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 진짜요? 이거 네. 얼마나 합니까? 허리 아플 때? 네, 뭐, 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이거는 1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1분 정도? 네. 하루에 몇 번이나? 한두 번. 식후. 하루 세 번 식후에. 너무 우리는 익숙한 단어죠. 네, 네. 식후 하루 세 번? 네. 아, 이렇게 해서. 와, 근데 이거 조금씩 아프네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허리가 좋습니다. 좋아진다고요? 네, 허리 좋아지고 등 쪽으로 흐르는 경락 유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손등과 네. 손등을 네. 부딪히면서 박수를 치는 건 허리와 요통에 좋다고 합니다. 아, 설명해 주실 때 보통은 설명해 주셔도 아, 나중에 해봐야지 하고 잘 따라하진 않는데 오늘은 너무 쉬워서 그런지 네. 다 따라하게 되네요. 그렇죠. 네. 네. 네. 또 뭐가 있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끔가다 여자분들이 이제 뭐 생리 전후였고 편두통이 생기거나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럴 때는 주먹을 가볍게 쥐시고요. 네. 요 상태에서 주먹끼리 톡톡톡 쳐주는 거예요. 주먹을 쥐면요. 네. 손가락에 네.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가 이렇게 손바닥 안쪽 들어오잖아요. 네, 네. 거기 이렇게 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손바닥을 펴지 말고. 네. 오므리 상태에서 치는 오므리 상태에서 네. 이렇게 아픈데요? 네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머리가 맑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 주먹 박수이 자체가 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오. 기분도 전환이 되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전 우울증 생기려 그러는데요. 너무 아파. 아, 짜증 나는데 아파서 왜 안 아파요? 아파요. 아프죠. 이 정도 아픈 건 괜찮은데요? 네. 어 그래요? 네. 네. 좀 참을성이 없나 봅니다. 네. 너무 몸이 세게 안 좋으신 건가? 거 아니에요? 전 좋으려고 지금 되게 세게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한 방에 고치려고요. 안 그래도 꾸준히 하시죠. 아, 꾸준히 해요. 꾸준히. 네. 네. 두통과 네, 네. 또 이 머리를 개운하게 하는데 효과가 있는 주먹 박수. 네. 뭐 꼭 주먹이 아니라 뭐 이게 뭐라 해야 돼요? 캐스터네트처럼 하여튼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두 개를 이렇게 해서 네, 네. 소리를 네, 네. 부딪히는 거. 손가락의 두 번째 마디끼리 부딪게 맞습니다. 되네요. 맞습니다. 네. 네, 네. 아, 이렇게 하면 두통이 사라진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손끝 박수라고 그러고 손가락 열 손가락 끝끼리 서로 부닥치게 다섯 손가락 끝. 손을 이제 핀 상태인데 쫙 피지 말고 그냥 약간 피면 지문이 그, 서로 만나도록. 예, 예, ET. 그렇죠. 예, ET에서 네. 네, 네, 네, 손가락이라 손가락 닿잖아요. 네, 네. 열 손가락 다 닿는 거죠. 서로. 그렇죠. 서로. 다 새끼는 새끼끼리. 네, 네, 네. 엄지는 엄지끼리. 네, 네. 손 끝에. 손 끝끼리. 이런 박수도 있어요. 네. 소리 안 나잖아요. 이건 정말 소리가 안 나네요. 네. 이건 할 만하네요. 안 아프네요. 네. 네. 네. 이건 어디에 좋아요? 이건 이제 눈이 침침할 때도 좋고요. 코가 안 좋을 때도 좋고. 그리고 말초 손발이 좀 저리거나 이럴 때도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코가 안 좋다는 거는 코가 마음에 안 들 때 낮은 코. 코가 올라가나요? 그거는 아니고 코 막혔을 때. 아, 코 막혔을 때. 그러면 네, 비염이 있다고. 눈도 이거 하면 예뻐지면 참 많이 하겠네요. 뭐 이렇게 커지고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해서. 네, 네. 야, 손끝 박수, 눈이 침침하거나 코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손끝에 부딪는 거. 아, 이건 할 만한데요? 네. 네. 네. 이거는 괜찮아요. 재밌는데요? 네. 네. 네. 아프지도 한 않고.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 저는 한 번도 안 해본 박수예요. 그렇죠. 손가락 끝끼리 누가 해요? 그럼 그렇죠. 손등으로 박수. 여자들 이렇게 화장품 이렇게 로션 바를 때 할 땐 잠깐 하. 네네. 이것도 안 해봤고요. 네. 주먹 박수도 칠 일이 별로 없고. 이거 신기하네요. 네. 또요. 그리고 전신의 혈액 순환을 좋게 해주는 합장 박수. 그러니까 손 끝에서부터 손목 있는 데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 박수. 쫙쫙 붙게. 네네네. 보통 짝짝. 저희가 박수 칠 때 이런 식으로 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치지 않나요? 아, 약간 조금 더 네네. 오므린 상태에서 편하게 네. 치나요? 네. 이렇게 치면 약간 지능이 떨어져 보이죠? 아, 누가 얘기했는데? 아, 네. 네. 약간 떨어져 너무 떨어져 펴서 치면. 너무 펴서 치면. 네. 네. 네. 네. 뭐라 그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쳐볼게요. 잘했어요, 근데. 떨어져 보이세요. 괜히 네. 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네. 그렇게 치라는 얘기죠. 네네. 쩍쩍 붙게. 네네. 우리 하이파이브 할 때. 네네네. 맞습니다. 네. 이거 어디 좋아요? 이거는 전신, 그 혈액순환, 전신이 좋아지는 거고요. 여기에서 박수를 칠 때 손가락이 그렇게 치는데 닿지 않게. 손가락이 닿지 않고 손바닥만 닿게끔 이렇게 칠 수 있죠. 예, 여기 분진 상태에서 손가락을 약간 뒤로 휘면 안쪽으로 네. 휘면 네. 손바닥만 닿잖아요. 네. 예, 이거는 우리가 오장육부 특히 소화기 만성 질환들 있죠. 예를 들면 과민성 대장염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이거를 쳐주게 되면 오장육부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요. 손바닥끼리 상태에서, 바닥끼리 부닥치는 겁니다. 예, 손바닥 손가락은 떼고 네네. 손바닥만. 네네. 갑자기 소화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소화 잘 됩니다. 아, 네. 네. 트렌드 나오네. 소화가 돼서. 예, 또요. 예, 그 상태에서 네. 이번엔 거꾸로 손바닥은 안 부닥치고 손가락만 부닥치는 박수를 치는 거예요. 오, 아, 네. 손가락을 전체가 닿도록 손바닥은 빼고. 빼고.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심장부터 기관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집니다. 특히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손가락 박수를 많이 쳐주시면 좋아요. 심장이요? 네. 어. 심폐기능 떨어지는 분,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시는 분, 네.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구나.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손가락만 치는 거랑 네. 손바닥만 치는 것보다 네. 전체 다 하는 건 뭐가 달라요? 아, 전체를 다 하면 전체적으로 좋은데 네. 항상 모든 것이 힘의 포커스가 아. 어느 정도로 몰려서 가느냐가 따라서 오. 그쪽으로 더 활성화가 이제 증폭이 되는 거죠. 달라요. 예, 전체를 하면 다 좋죠, 물론. 네네. 그렇지만 전신을 한꺼번에 자극하는 것보다 마사지를 좋다고 그랬고 전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꺼번에 눌러주는 것보다 어깨 어느 한 부위를 딱딱 눌러주면서 풀어줄 때 더 시원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섯 가지나 했네요. 일곱 가지요. 여섯 가지 했습니다. 네. 두 가지. 뭐가 있나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손목 박수. 그러니까 그 생명선이 아니고, 끝나는 자리. 예. 손목에서 약간 손바닥 쪽으로 올라온 도톰한 부분. 네네네. 예, 예, 그 두 부위를 마주치게 되면은 요도염, 방광염, 뭐 내지는 정력, 요실금, 전립선이 다 좋아진다는 거죠. 네네네. 네. 정재윤 씨가 제일 열심히. 요것만. 알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지는지. 네. 딱히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제가 느끼면 되는 거죠, 뭐. 네? 이렇게. 야, 네. 손목 박수. 네. 손목 박수입니다. 어, 근데 이게 빨개지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손에 연락이 시작했어요. 네, 저도 네. 딱 됐더니 뜨끈뜨끈. 네, 손이 뜨끈뜨끈해졌어요. 잠깐 했는데. 네. 네,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오. 자, 마지막은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손뼉을 칠 때 가슴 앞에서 치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손뼉을요 목 뒤에서 치는 거예요. 어머. 손을 위로 올려서 예. 꺾어서 예. 머리 뒤로 가져가는 예. 거죠. 그러니까는 뒤통수에서 오. 손뼉을 마주치는 거죠. 예. 오, 이거 어렵네요. 예. 이렇게 하게 되면 팔이 아프네요. 일단은 오십견을 포함한 어깨의 통증이 풀립니다. 네. 그리고 여자분들. 의외로 팔뚝살이 늘어져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네. 예. 이거 팔뚝살 잘 빠집니다. 어, 이거 좀만 했는데 팔이 엄청 아파요. 아파요. 네. 아, 이렇게 뒤로? 네네, 뒤로. 네. 그러면은 오십견도 오지 않고 어깨 통증은 풀리고 그 다음에 팔뚝살도 빠지는 다이어트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손뼉만으로도 이렇게 여덟 가지의 종류가 있었고 네. 거기에 따라서 효능이 다 다르네요. 네. 이거는 정말 운동하기 싫은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운동인 것 같아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네요. 이거는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떨어져 보여요? 손바닥 쫙 붙이고 펴는 거 잘 어울리세요. 네. 이상한데요, 기분이. 자, 타임 네. 메디칼의 브랜드노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브랜드노 원장님께 연락을 하실 분들은요, 213-453-7991번입니다. 타임 메디컬로 연락을 하시면 되는데요, 213-453-799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뭐 호르몬, 또 노화 방지, 네. 또 뭐 한방 등등 뭐 여러 가지 또 전문이시니까 가셔가지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가 아픈데? 아무리 검사 받아봐도 정상이래. 막 그런 거 많잖아요. 맞아요. 신경성이다. 무슨 뭐다 해가지고 짜증나요. 아픈데 뭐가 안 나오면. 네네. 근데 우리 가니까 잘 고쳐지더라고요. 네. 네. 브랜드 원장님 찾아가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라디오 콘서트 1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즉석에서 불맛으로 볶아내는 짬뽕과 울뽕 마당물 3층 교동짬뽕. 뒤집어서 할까요? 비타민 D의 대장암 예방 효과 연구로 세계 의료계가 인정한 임대순 박사의 연세 위장내과 내시경센터. 3번 하는 얘기예요. 네, 한번 하는 3번. 얘기예요. 네. 아까 2번이었고. 네. 당뇨, 혈압, 혈관 청소, 만성 피로를 한 방에 잡아주는 광동제약 경옥고 홈쇼핑 월드와 이 시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아, 정말 손짓 하나로 제가 부려먹게 되는 이거는, 것 같아서. 입 다들한 얘기예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습니다. 만성기관지염, 기침, 발열, 천식에는 쓰이머리가 좋습니다. 만성기관지염 천식 환자들에게 시모리의 주성분인 동화추출물로 임상실험을 해본 결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증상들이 뚜렷이 개선되었고 전체적으로 94%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만성기관지염, 기침, 가래, 천식에는 시모리가 좋습니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7582 주변에 오토바디샵은 많은데 마음 편히 믿고 맡길 곳이 없어 고민이라면 이제 볼든 오토바디샵입니다. 자동차 윌 얼라이먼트, 오일 체인지, 종합 정비까지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심하게 사고 난 차도 완전 새 차로 복원하는 곳 골든 오토 바디샵. 올스테이트 팜 프로그레시브 지정 바디샵 골든 오토 바디샵. 바디 페인트도 한 치의 오차 없이 최신 장비로 안전하게 수리해 드립니다. 9202 가든그로브 714-537-8844 714-537-8844 골든 오토 바디샵.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젊어졌다와 도자기 피부란 말이에요. 클레오파트라에서 시술을 받았거든요. 울세라와 레이저 잘한다는 클레오파트라. 그 말이 사실이더라고요. 클레오파트라는 주비덤, 볼루마, 보톡스 같은 필러를 정품만 사용해 알로간 본사 리베이트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정품, 정량, 완벽한 시술만을 고집하는 클레오파트라. 레이저 토닝을 세일 중인 클레오파트라. LA213487-5000번 다이아몬드바 909-595-5005. 연기생활 60년 동안 저의 건강을 지켜준 귀생당 후코이단. 후코이단 구입 시 귀생당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후코이단 함량이 300mg이나 들어있고요. 원료가 다르니까요. 귀생당 후코이단 친구가 적극 추천합니다. 해외 한인사회 최대의 문화축제인 제16회 한국일보 음악대축제가 4월 28일 토요일 LA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야외 공연장 헐리우드볼에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매해 그 열기와 감동을 더해가는 헐리우드볼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최정상급 가수들이 더욱 새롭고 뜨거운 감동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친구, 친지들과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과 와인을 즐기며 최고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감동과 추억의 이벤트. 헐리우드볼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티켓 구입은 한국일보 사업국 323-692-2055, 692-2187 또는 koreanmusicfestival.com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선두주자 셀리온에서 개인 판매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세계 최초 유정란 배반엽 화장품 에그스템셀, 알파맥스 3.5, 그리고 50여 종의 바디케어 제품들. 확실한 피부 개선 효과로 높은 재구매율을 자랑하는 기능성 화장품 전문회사 셀리온의 가족으로 내일의 희망을 함께 키워갑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738-8800, 213-738-8800번 피부과학 셀리온. 위산과다 위산역류로 고생을 하십니까? 한의사 송병찬입니다. 명치 끝이 답답하거나 통증이 있다, 목 안이 답답하거나 심한 입냄새, 기침을 자주 하거나 쉰 목소리,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각종 위장병을 쉽게 해결해 드리며 효과는 대부분 당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래된 질병도 체질로 쉽게 해결하세요. 송병찬 팔체질 한방병원 323-734-8000, 323-734-8000번. 왜 푸른투어와 여행을 해야 할까요? 뉴저지 본사, LA, 뉴욕, 토론토, 서울지사에서 미 동부 서부 투어, 캐나다, 옐로스톤까지 직접 행사를 진행하여 가격에 거품이 없습니다. 특히 14차례의 행사를 통해 입증된 미 대륙 횡단은 더욱 새로워졌으며 낭만의 유럽, 정열의 남미, 최초로 선보이는 동시베리아 횡단 열차, 최고의 맛집만 고집하는 모국 방문, 전 세계 크루즈까지 푸른 투어의 푸른 감동은 계속 이어집니다. 올림픽과 세라노 213-739-2222, 739-2222 푸른 투어. 라디오 콘서트 1부 끝곡입니다. 원더걸스가 부르는 노바디 들려드리고요. 저희는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는 솔로몬 보석입니다. 달콤한 사랑 고백 발렌타인스데이 선물은 준비하셨나요? 행복한 발렌타인스데이를 위해 둘만의 커플링을 함께 나누세요. 연인과 함께 친구와 더불어 소중한 자녀와의 멋진 커플링. 사랑의 커플링을 솔로몬이 품격 있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솔로몬에선 업투 80% 세일 중입니다. 비티키 시온마켓 안 솔로몬 보석. 빨래하면 웨스턴길 동양선교교회 건너편 24시간 코인 라운드리입니다. 최신형 대형 기계를 도입하여 적은 양의 비누로도 깨끗하게 빨래가 가능하는 곳 24시간 코인 라운드리. 24시간 오픈해서 언제나 편안하게 빨래할 수 있는 사랑방 같은 빨래터. 큰 이불도 담요도 척척. 호텔 병원 신속 빨래 대행 서비스도 역시 24시간 코인 라운드리입니다. 처음 방문하시면 한인 직원이 친절히 도와드리는 웨스턴길 동양선교교회 건너편 24시간 코인 라운드리. 오렌지 카운티 토렌스 파사디나에서 나오실 때 담요와 이불 빨래도 가져오세요. 음악이 필요하신가요? 올댓 오디오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정이나 사업, 사무실, 어느 곳이든 현장의 감동을 전해드립니다. 최신 디지털에서 LP까지, 하이엔드 오디오에서 홈티어터까지, 차원이 다른 음악을 올댓 오디오에서 직접 체험해보십시오. 오디오의 모든 것, 올댓 오디오, 714-670-7788, 음질 만족, 가격 만족을 보장해드립니다. 714-670-778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선택하십시오 품질을.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미슐랭, 구디어, 던롭도 파격 대세일합니다. 최고의 품질로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중고 타이어도 판매하고 일요일도 오픈합니다.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이 안 돌아. 돈이 필요한데 말이야. 요즘은 급전이 필요하면 25년 전통 천사 골든 전당 프로 가던데 5분 안에 해결해 준대. 아 맞다. 타운 내 최대 규모로 이자도 저렴하고 은행 대출보다 편리하다는 천사 골든 전당포가 있었지. 천사 골든 전당포 213808 천사. 각종 귀금속 염가 판매 매입과 저당은 천사 골든 전당포가 신속하게 도와드립니다. 천사 골든 전당포 2824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하바드와 놀만디 213808 천사 808 천사. 발렌시아에 거주하시는 이경라 주부의 사연 후기입니다. 저는 육아 스트레스가 목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목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마사지 체어를 구입을 해야겠다 해서 여러 제품을 사용을 해보고 알아봤는데 파나소닉 MA73의 경우는 그 바디 스캐닝 기능이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제가 목이 가는 편인데 제 아픈 통증 부위를 스캐닝 기능 후에 콕콕 잘 집어주니까 이틀 정도 쓰고 났는데 목이 너무 잘 돌아가고 통증이 정말 거짓말처럼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이게 이유 있는 사치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목, 어깨를 사람의 손처럼 정확히 주물러주는 마사지 체어는 파나소닉 MA73뿐입니다. 지금 헬스코리아 매장에 오셔서 무료 체험해보십시오. 60개월 무이자 월 145불로 장만하실 수 있습니다. 파나소닉 마사지 체어 MA73 213-385-1005. 김이 피부톤이 바뀐다. 2017 한국 소비자 만족지수 1위 프라비오 플라즈마 홈케어. 주부님들 피부 관리해야 하는데 금전적 시간적으로 너무 부담되시죠? 하루 10분 플라즈마로 관리해보세요. 플라즈마가 멜라닌 세포의 합성을 막아 피부가 환해지고 각종 피부 트러블을 없애주니까 매일매일 피부 달라지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아토피, 여드름, 모낭염은 사용 즉시 바로 효과. 프라비오 플라즈마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13-822-4188 822-4188. 안녕하세요. 김형택 턱관절 코골이 전문치과 원장 김형택입니다. 음식을 씹을 때, 입을 벌릴 때 턱이나 귀가 아프신 분은 턱관절 질환일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형택 원장은 현재 UCLA 턱관절 수면장애 클리닉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김형택 턱관절 코골이 전문치과는 올림픽과 벌먼 213-251-8999 251-8999. 최고의 슈퍼푸드 연어. 연어의 생명 파워 연어청액. 연어청액의 힘을 생명공학 기술로 한 캡슐에 담았습니다. 연어의 힘 파월 DNA 13-660-6789. 회장님께 파워 DNA란? 불뚜껑이에요. 돌아온 신혼. 사장님 고맙습니다. 과연 사모님께 파월 DNA란? 마늘 나무에 꽃 폈어. 김 사장 고마워. 연어성자의 힘 파월 DNA 13-660-6789. NSI 바이타민 플러스. 정성과 정직으로 건강을 생각하는 인산힐링의 자연의학 이야기. 안녕하세요. 자연의학 닥터 엔젤라오입니다. 인산은 인산의학과 민초의학의 선구자로 알려진 인산 선생의 뜻을 따라서 재래식으로 가마솥에 장작불을 지펴 정성과 정직으로 모든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인산 선생이 생전에 처방한 약의 처방전을 그대로 옮겨서 이곳 인산 힐링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해독과 에너지를 관리하는 간과 신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간에 좋은 제품을 제첩이나 민들레 엉겅퀴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 다슬기입니다. 다슬기는 민물고등으로 예전에는 우리나라 어디든지 냇물에서 흔히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오염이 심해서 일급수 아님 찾아보기가 어렵고 또 중국산이 너무 많아서 참다슬기를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인산은 지리산 청정지역에서 채취한 다슬기만을 사용하고요. 다슬기를 삶으면 파란색을 띠는데 바로 이 파란 물이 우리 간의 청색소와 같아서 간 조직을 재생하는 원료가 된다고 합니다. 인산 선생에 의하면 다슬기의 껍질과 기름은 간과 담의 약이 되고 살과 물은 신장 기능에 큰 효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껍질째 무쇠 가마솥에 넣고 소나무 장작을 떼서 3일 밤낮으로 저어가면서 조리는 수작업으로 만듭니다. 다슬기 10kg을 졸여야 한 병 나오는데 여기에 스테미너와 해독에 좋은 유황 밤마늘과 죽염을 함께 넣어 만들었습니다. 원래 간, 신장 질환을 동시에 치료하신 인산 선생의 처방은 바로 집오리와 다슬기를 넣고 삶은 물에 유금피 분말과 같이 식전에 먹게 해서 어마어마한 효용을 봤는데요. 이곳 미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이 모든 약재를 넣고 환으로 만들어서 쉽게 드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로 인산 다슬기 환입니다. 다슬기의 살과 물은 신장 기능에 큰 효용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되면 먼저 몸이 쉽게 붓고 잦은 소변, 굉장한 피로감과 잠을 깊이 못 자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근심과 걱정을 지나치게 해도 간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성질이 급하고 자주 화를 내면 간이 크게 상한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을 스트레스라고 하겠는데요.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면 당연히 산소를 흡수하는 힘이 부족하게 되죠.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 간 신경에 열이 발생해서 간병이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간이 나빠지면 입에선 비린내가 나기 시작하고 얼굴색이 황색이나 까맣게 변하면서 몸이 쉬 피로하기도 합니다. 술, 담배, 과다한 업무에 지친 분들께 인산 다슬기환이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지친 간과 신장 건강을 인산 다슬기환으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323-730-8880번 인산힐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추럴패티 닥터 엔젤라 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23-730-8880 정성과 정직으로 건강을 생각하는 인산힐링의 자연의학 이야기였습니다. AM 1650 K-Fox. You're listening to Southern California's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CBB뱅크 트레저리 매니지먼트 서비스. 빠르고 간편해진 은행 업무로 시간을 절약하세요. CBB뱅크 제공 15, 4시를 알려드립니다.